그리고 두 사람은 정답게 미소 지으며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겠지. 아, 그 마음이 변하기 전에 옛날은 옛날은 잊었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지. 옛날은 옛날은 잊었노라고.